2016년 사브 파리 국제 수중 체조 무용 경기 대회에 참가했던 우리나라 선수들이 28일 열차로 귀국했습니다. 한경영 선수는 청소년급 1인 경기에서, 민혜연 선수는 청년급 1인 경기에서 각각 1위를 하고 금메달을 쟁취했습니다. 한경영, 김진주 선수들은 청소년급 2인 경기, 민혜연, 장현욱 선수들은 청년급 2인 경기에 출전하여 각각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